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2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방송실에서는 저쪽에 그 모니터를 저쪽 스크린을 좀 꺼주세요. 예?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수요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한 당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신지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당신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의 육체와 환경 그리고 그의 영혼과 마음에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로 각각 자기의 죄의 질에 따라 고통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규칙이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큰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또 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는데도 남들이 보기에 태평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깨닫기가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모든 사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을 이 지상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가오는 내세에까지 연결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도덕 의지를 실현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섭리 속에서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공평을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인정하지만 지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과 천국 모두 신화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21번에 걸쳐서 설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각각 목적 있게 만드셨습니다. 발 아래 구르는 돌멩이 하나 그리고 벌레 한 마리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과 그리고 별을 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이 아무 목적도 없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손을 뻗쳐서 사용할 수 있는 돌이나 나무, 풀이나 꽃, 그리고 물이나 혹은 공기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창조 목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그런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대로 살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큰 고통을 도입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행한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도 하시지 않는다면 처음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다면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큰 슬픔이 되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초청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이 피어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런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모독이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렇게 시민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젊은 청년이 하나 있으니까 그 자기는 그래도 그 반가운 마음에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이 청년이 내 몸에 손 대지 마. 난 악수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럴려면 절로 꺼져 이 멍청아. 그런데 그게 그대로 녹음이 돼가지고 찍혀서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그게 떠가지고 100만 명이 조회를 했대요. 네? 아마 사르코지라는 사람이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중국 옛날 시대의 황제였더라면 그 자식은 단칼에 예, 뭐가 지 황제가 얘야 하고 손을 내미는데 손대지 마. 나 너하고 악수하기 싫어. 이는 그 사람만 죽을 게 아니라 아마 삼족이 멸할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썼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거친 말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그랬대요. 프랑스 국민 누구도 다 평등하지만 대통령을 모독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잘했다. 이렇게 썼어요. 응?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황제를 합쳐도 하나님이 더 높아요. 이게 뭐 유치한 얘기죠. 그죠? 유치한 얘기죠. 근데 그분이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 몸을 입혀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지은 그 목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네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놔라. 네, 싫다. 자기의 의지로 싫다고 거절하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겪는 많은 모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딱 이 육체의 죽음 그 이전까지 줄을 그어서 생각하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구간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영원한 세계까지는 필요 없고 조금만 확장해서 보아도 기가 막히게 이게 모순이 아니라 질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예, 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 잘못한 거 가서 고자질하고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형들 입장에서 보면 샘나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돈을 받고 애굽에 가는 상인한테 그거를 팔아먹어서 노예살이를 일상시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열심히 종노릇 했어요. 그 뭐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살아서 이게 뭐 하나 그 비관하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아내와 먹는 음식 말고는 그 보디발이 모든 집안의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공평함이 작용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가서 투덜대지 않고 성실하게 마당이라도 쓸면서 그렇게 노예로서 만족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비록 종이긴 했지만은 온 집안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 집안 모두를 돌보고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 이 여자가 그 자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여자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젊은 청춘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뭐 한순간에 혈기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거절했거든요. 그 유혹을. 유혹을 거절한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여자는 우리 둘밖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요셉은 셋이잖아. 너 있고 나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얻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정당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못된 여자를 혼쭐을 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셔야지 옳잖아요. 그런데 해가지고 당장 인생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저기 감옥 속으로 떨어진 거죠. 거기서 탁 끊어버려. 필름을 끊어버리면은 그게 짜증나는 영화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 예? 짜증나는 영화잖아요. 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영화 예술 가운데 무슨 전위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말하자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예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영화를 그런 식으로 끝내는 영화들이 그 말하자면 20세기에 많이 나왔어요. 그 보는 사람들은 막 너무 헷갈려. 요새 영화를 딱 보면 우리는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고르면서 보는데 그래서 막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아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막 잘 되는 걸로 아 그러면서 필름이 딱 끝나는 거예요. The end. 그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 거겠어요. 그렇게 딱 끊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각적인 사람들이니까 항상 눈에 보이고 만지고 이러는 인생이 다고 죽은 뒤에는 가본 적도 없고 태어나기 전에도 다녀온 적이 없으니까 그건 필요 없고 이것으로서 딱 끝나서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동의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에 왜 그 요즘도 그렇겠지만 시내버스 이렇게 있으면 왜 그 앞에 엔진에 그 앉으면 뜨끈뜨끈하잖아요. 겨울에. 그 경로석이에요. 노인네들이 거기 앉아서 안 일어나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거기 참 좋아했어요. 아니, 권사님 한 분이 일평생을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방하고 그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거기 이렇게 성경 가방을 들고 앉으셨는데 차가 팍 버스가 다니고 그래서 뭐가 나오니까 브레이크를 꽉 밟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팍 앞으로 튀쳐나갔는데 요즘은 유리가 참 좋아요. 그 웬만큼 해도 깨지지 않거든요. 옛날 유리는 쾅 부딪히면은 막 비처럼 우르르 쏟아지면서 깨지는 유리였어요. 이 권사님이 그 바깥으로 튕겨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나간 걸 기다리기도 한 듯이 옆에 트럭이 오면서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주 비참하게 즉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 살아계시다면 이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냐 이거야. 일평생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가난한 자 돕고 그날도 신방 갔다 오다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 규칙들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어느 형제 있는데 부모님이 뭐 그렇게 금슬도 좋고 잘 평안하게 사시는데 그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혼론이 생기는데 왜 인간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막 얼마나 그 강한 인상이 생겨져요. 심겨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맨 처음에 신앙의 초기에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제 근처에서 돌아가셨는데 제 거긴도 문상을 갔다 밤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신실하시고 은퇴하시고도 은퇴했으니까 목사님 연세 많으시잖아요. 아침마다 교회 나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럼. 아니요. 내가 이제 교회도 다 이제 응? 어, 이제 사임하고 이제 원로 목사 됐는데요. 아직 팔다리에 힘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아파트 다니면서 한집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 며느리하고 가서 병원에 진단을 했는데 아들 며느리들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냐? 결과가 나왔대냐? 근데 아버님 뭐 안 좋대? 예. 많이? 예, 좀 많이. 암이래? 예. 얼마나 산대? 2달. 아이, 감사하지,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치료 받으시죠. 아이, 싫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는데,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고, 이제 내가 죽으면 주님께 가는데, 그까지 그 치료는 받아서 뭘 하냐. 그리고 평안하게 다시 또 그 다음날 전도 나가시고 온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냐. 평생 그렇게 착한 목사로 교인들 돌보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뭐 그렇게 잘못했냐. 어떤 의사는 그래요. 이 암이 스트레스가 제일 큰 요인이라 그런 건 스트레스, 음식, 뭐 공기 그런데 또 유전자 그런데 목회라는 게 하도 속을 많이 썩여야 되니까 이게 겉으로는 뭐 가서 음식도 먹고 해가지고 얼굴은 멀쩡한데 속은 다 골아서 장암, 간암, 폐암, 무슨 대장암, 방광암, 무슨 어? 또 무슨 뭐 담낭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는.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실래니까 가는 거지. 뭐 교인들이 속썩였다고 뭐 그 암에 걸리고 그 뭐 교인 좋은 교인이 있는 목사는 그런 뭐 그 천수를 누리겠네. 그것도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돼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중대한 심판을 향하심으로 본을 보이시는 적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배를 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리 불행하게 상을 당해도 난 가서 자신 있게 위로해요.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마라.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왜? 누구도 죽지 않으면 인생을 끝낼 사람이 없고 신자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고 불신자는 자기의 행한 바를 따라서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갈 때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아침 잘 먹고 조용히 낮잠 자다 죽으면은 고급 유람선 타고 건너간 거야. 응? 그러고 가다가 또 며칠 좀 앓다가 막 이렇게 또 몇 달 앓다가 가족들 속도 좀 끓이고 충분히 헤어질 준비도 하고 떠나면 그러면 그냥 허름한 여객선 타고 떠나간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사고라도 당해가지고 으악 하고 그렇게 죽으면 그거는 뭐 그냥 곧 가라앉을 듯이 삐그덕거리는 쪽배 타고 건너간 거야. 그러면 어차피 강 건너가는데 그건 무슨 유람선을 타고 저쪽에 무슨 성도들이 강 건너편에서 성도들 하나씩 하나씩 죽음의 강 건너오는 걸 보다가 뭐 유람선 타고 건너오는 성도들이 오면은 무슨 뭐 더 많이 환영해주고 쪽배를 타고 건너오면 무슨 발길질을 하고 그런답니까? 다 소용없죠. 그건 하나의 양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니까 사고도 당하는 거고 질병도 걸리고 혹은 뭐 충격받고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놀러갔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내세의 상급과 형벌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음과 함께 도입되는 상벌,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과 함께 도입되는 상벌이에요. 우리는 흔히 알기로 죽으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은 죽으면은 우리들이 각자 죽으면 육체를 여기다 남겨놓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이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을 중간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육체를 가지고 세 시기로 나누어지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돼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육체는 이 땅에 남겨두고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 이거는 아까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살던 이거하고는 그 양상이 틀리잖아요. 이게 시기가 틀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활하게 하실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있는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이제 완전한 인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인간 존재는 맨 처음에 있던 이렇게 언젠가는 시간 속에서 썩어버릴 몸과 영혼이 만나는 그러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할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 인간 존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 중간 상태는 이 둘 사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간 상태라고 부른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이 중간 상태도 다시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낙원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 가는 음부로 나뉘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각각 천국 지옥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는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과 지옥과는 좀 다른 곳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구원받은 영혼은 아직 육체를 못 입었지만 거기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거기서도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고통과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악한 자들은 각각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본성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거나 살인하거나 행음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면은 다 거기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을 가지고 행한 대표적인 악들을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만은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서 나오는 본성의 작용이 행동으로 구현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로 나타나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으므로 음부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날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모든 사람들,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낙원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비록 육체는 여기에 두고 갔지만 영혼은 그 낙원에서 안식과 위로를 어느 정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이 모든 세계는 완성되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과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은 곧 이제 중간 상태에 있었던 인간 각자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부활한 인간의 육체와 만나 완전한 인간, 부활한 완전한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이제 영화라고 부르는 거죠. 신자의 경우에 그게 영화죠.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를 소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늙고 그 다음에 몸이 쇠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죠. 질병이라든지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혼으로 불멸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무한한 영광이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한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그 죄는 무한히 큰 죄거든요. 그 무한히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형벌은 무한한 형벌이에요. 그 무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심판의 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서는 그 심판이 무한한 심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도 파멸되지 않는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는 거죠.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지옥은 이 지옥은 성경에 의하면은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예요. 그러면 이 지옥에서 겪는 그 아주 고통스러운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통은 영혼만의 고통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인간 전체에 가해지는 고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지옥의 모형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해서 마음에 큰 번민과 괴로움이 일어나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지옥에서는 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 안에서 그것들이 무한대로 확장되어서 인간에게 그 고통이 경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을 받아도 그래도 그 고통이 감소하게 될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 첫째는 고통에 대한 면역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될 때에 자기가 파멸되지만 않으면은 그 고통을 처음에는 많이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까?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견디면서 또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하나의 적응성이에요. 적응성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살이 하나의 탈출구가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말이에요. 탈출구가 되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영혼이 잠잠한 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죠. 착각일지라도 인간은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 같은 문학가는 자살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모든 세계에서 인간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인생에 있어서 비상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몸 자체가 이미 불사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일 수도 없거니와 혹시 죽인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몸은 멸하지 않는, 파멸되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인간이 자연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시간 속에서 소멸되는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육체와 정신의 힘을 가진 존재일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일정한 상태에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는 그 인간의 고통이 무한하게 증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에요. 이 증가되는 방식이 육체와 영혼에 동시적으로 증가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 절망감이 매 순간 지속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것과 하나님의 두려움은 사실은 한 하나님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볼 거예요. 엄마는 언제나 그 엄마인데 내가 그 엄마를 속이거나 나쁜 짓을 하면 그 엄마가 큰 소리로 나를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엄마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똑같은 목소리로 나를 불러도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찬란한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하신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또한 육체도 끊임없이 가해지는 점증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해와 달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이 없겠지만 이 지구상의 시간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아침마다 새롭고 언제나 새로운 공포와 큰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선한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시키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기쁨은 육체와 영혼 전체를 아우르는 전 존재적인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영혼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사실은 육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들이 이미 있는 성품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깨달은 성품인데 그 성품이 나의 어두운 지성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지식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어졌을 때 그렇게 행복했더라면 그 빛은 천국에서 볼수 있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에서 비치는 그 빛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빛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찬란한 태양빛에 비하면 그것은 뚫어진 바늘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아침마다 여기에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어제의 모르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유한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제 난더 보여줄 게 없다. 그럴 때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실증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무리 아침마다 새롭게 많이 보여주셔도 더 이상 알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 존재와 영광을 모두 이해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서도 지식의 발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거기서도 더 많이 아는 사람과 덜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뭐가 좌우하느냐? 여기서 교리반 열심히 한게 거기 가서 좌우하느냐? 그 성적순으로 빛이 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틀림없이 거기에는 이 지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어쨌든 거기서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많이 당해.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깨닫게 돼요. 주의 인사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렇게 괴로운 인생길을 지나는데도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의 계곡을 통과하는데도 거기서 주님의 성품 이만큼을 알고 나면은 가슴에 밀려오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야.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네 받으셨나. 감격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렇게 막 기쁘니까 어떻게 이제는 조금만 가까이만 해도 너무 절망해서 꽉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속에 알게 되니까 감격이 솟아나면서 기왕에 죽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죽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는 아직까지도 영혼의 어두움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욕망들이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해. 근데 거기에서 그 진리의 찬란한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우리 속으로 확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그 계시의 빛은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참 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별의 모양을 망원경으로 관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허블 망원경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없는 곳으로 대기권 바깥으로 쏴서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걸 쫙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망원경으로 보니까 뭐 몇백만 광년, 몇천만 광년, 몇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별들도 관측이 되고 심지어 그 말하자면은 은하의 모양 같은 것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관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뭐 욕망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찬란한 이 계시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될 때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혼탁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계속 빛들이 들어오고 막 떨리면서 은혜를 받고 한 사람 옆에서 계속 침 흘리면서 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응?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한하게 확장되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찬란한 그 계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 그냥 뭐 그 희열과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도열의 기쁨이에요. 그런 찬란한 기쁨이 우리 속에 확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주시는 천국의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거긴 금도 많고 그 금 갖다 어디다 팔래? 천국엔 그거 살 사람 없어. 또 내가 묻고 이렇게 그래 뜯어다가 파는 거를 천사가 허락을 한다고 치자. 그래서 그걸 가서 뜯어다 팔아서 뭘 살래? 에? 아니 뭘 사겠어요? 에? 밤이 나나 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영광 예루살렘성 영원한 곳이라 그걸 팔아서 뭘 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는 그런데 육체에도 하나님이 큰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육체가 괴로움을 당해요.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또 질병이 없어도 마음고생만 해도 몸이 죽나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입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란한 그 하나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성품을 보고 기쁨 속에 떨며 그러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마음껏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당신의 이 찬란한 영광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불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들로서 또 무엇인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영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누구도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움, 그의 충만한 영광과 창조세계에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도전하는 이 없이 그렇게 완전한 영광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사랑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최종적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다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끊임없이 가꾸며 창조 세계를 향해 주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드러나는데 이바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분을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끝내시고 주의 찬란한 영광의 세상을 도입하실 그때까지 주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그리워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땅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땅에 있으나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